ziemia. Nmul ne nune. Kde ponego aju?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내리는 못다한 날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을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을 사랑이 젖은 어깨 스치며 지나가고 내 지친 시간 눈이 창에 어리면 그때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을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을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사랑이 아니었음을